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죠. 이제와 붙잡아도 소용없죠. 곁에 있어서 익숙해져서 사랑인 줄 몰랐죠. 다시는 부르지도 못하겠죠. 다시는 불러서도 안 되겠죠. 잘가 맘에 없는 말만 남기고 떠나가요. 그저 친구로만 알았나봐. 그저 우정이라 알았나봐. 이토록 보고픈데 이토록 답답한데 내 맘도 바보처럼 속이고 이젠 친구로도 안 되나봐. 이제 우정으론 안 되나봐. 그댈 곁에 있으면 그댈 보고 있으면 이미 사랑이란 걸 아니까. 그댈 잊으란 말만 하고 있죠. 그댄 아니라는 말만 하면서 그만하자 하며 차갑게 돌아서요. 그저 친구로만 알았나봐. 그저 우정이라 알았나봐. 이토록 보고픈데 친구로도 안 되나봐. 이제 우정으론 안 되나봐. 그댈 곁에 있으면 그댈 보고 있으면 이미 사랑이란 걸 아니까. 그대 가슴 속에 난 없대요. 속에 다 있대요. 그냥 친구로만 지내자고 그냥 우정이라 부르라고. 이렇게 아픈데도 눈물이 나는데도 모른 척 웃으면서 보라고.